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연한 사건 하나가 이 잊고 사는 것들을 되돌려주곤 하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제 일요일 낮 2시쯤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예고 없는 정전이라서 TV도 꺼지고 식수도 떨어지고 계단을 끝까지 오르내리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이 전기 들어오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산책하러 나오는 8층의 노부부, 아이들과 공놀이하러 나오는 13층의 아버지, 물 뚫어 나오는 4층의 주부, 그리고 이사 온 뒤에 처음 보는 5층의 신혼부부까지. 정말 그 이웃들 모두 아파트 앞에 삼삼오오 모여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이웃 간의 대화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집에 받아놓은 물이 있으니 밥질 물 나눠주겠다는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심심한데 자기 집에 가서 바둑이나 두자는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또 어느 슈퍼가 얼마 싸다고 자신의 생활의 지혜를 공개하는 새댁도 있었고요. 그날은 우리가 잊고 산 것들을 다시 되돌려준 정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장 700-8788. 7:00 AM out on the job, I work like the devil for my pay. I know that a lucky old son has nothing to do to rule around heaven all day. I fuss with my woman and I toil with my kids. I sweat till I'm wrinkled and gray. I know that lucky old son has nothing to do but roll around heaven all day. Dear Lord above, don't you see I'm pining? I got tears all in my eyes. Why don't you send down that cloud with the silver lining? Lift me up to paradise. Show me that river. Why don't you take me across and wash all my troubles away? I know that lucky old son now, he's got nothing to do but just to roll around heaven all day. Wash all my troubles away. And I know the lucky old son now, he's got nothing to do but roll around heaven all day. Yes, sir, he got nothing to roll around heaven all day. I say he just a roll around heaven all day. Now you say it. Yes, 영화 말콤 X에 삽입된 레이 찰스의 노래 That Lucky Old Sun Just Rolls Around Heaven이었습니다. 이 말콤 X의 감독 스파이크 리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라고 믿어왔다. 교과서는 수학과 측량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고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 흑인들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백인들은 클레오파트라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윌리엄 데포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내가 말콤 X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다. 요즘의 흑인 청소년들은 랩뮤직을 통해 말콤에 대해 알게 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말콤의 자서전을 읽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흑인 인종차별을 고발하고 있는 스파이크 리 감독. 그는 미국 영화계의 다이너마이트에 비유됩니다. 영화 속에서 인종차별을 정면으로 그리고 있고 또 인종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발언을 하는 등 미국의 백인 지상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내 흑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흑인 인권운동가 스파이크 리. 그의 명성은 바로 영화 Do the Right Thing에서 비롯됩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 영화는 흑인 거주 지역인 브루클린의 할렘가에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대요. 극장 의자 밑에 폭탄을 장치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다. 그만큼 흑인들의 분노를 격렬하게 그렸다는 얘기죠.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매스컴들은요. 약방의 감초처럼 이 영화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이미 흑인 폭동의 가능성을 시사한 스파이크 리의 선견 지명에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선동성을 우려하기도 했죠. 영화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중에서 듣습니다. Hard to Say, 로리 페리, 제럴드 엘스톤입니다. I met you on the night side. Gloomy and barren were my days. I think you're so much fun. And you do a vibe. Too many reasons that get in the way. Too hard to say. 로리 페리, 제럴드 엘스턴이 부른 How to Say, 영화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스파이크 리 감독은 뉴욕대 영화과 대학원에서 연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졸업작품 조의 매드스터의 이발소, 우리는 머리를 잘랐답니다. 이 원제는요, 조스 베드스터의 바버십, We Cut Heads인데요. 이 영화는 16mm 영화입니다. 할렘가의 이발소를 무대로 해서 도박에 관련된 흑인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해서 전미 학생 아카데미상 그리고 로카르노 영화제 동상을 수상했죠. 이처럼 스파이크 리의 영화적 관심은 그 자신이 스스로 말했듯이 계급과 피부색의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의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흑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것이죠. 이런 생각은 자신의 영화와 생활 모두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첫 작품 She's Gotta Have It 이 영화는 자유분방한 한 흑인 여성과 피부색이 다른 세 남자와의 관계를 코믹하게 묘사한 영화고요. 또 두 번째 영화 School Days는 흑인으로만 이루어진 한 대학을 무대로 남아프리카에 투자한 학교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권 학생과 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얌전히 학교만 다니는 얌전파 학생 그 두 집단 사이에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침묵하는 흑인 중산층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영화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흑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스파이크 리는 얼마 전에 스파이크스 조인트라는 영화 상품 진열 가게를 브루클린에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백인들이 무척이나 우려한답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서 흑인들의 집결 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죠. 말하자면 흑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스파이크스 조인트는 최근에 LA와 미국 각 지역으로 그 지점을 넓혀가고 있답니다. 백인 여성과 흑인 남자 사이에 타부시 되는 사랑을 그려서 참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죠. 정글 피버.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듣습니다. 정글 피버. 정글 피버 중에서 스티비 원더가 부른 정글 피버였습니다. 영화 말콤 엑스를 찍은 이후에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 왕성한 활동력이 좀 주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퍼부은 비판은 둘째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흑인 모델 베로니카 웹과 결별한 데다가요. 그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버지 빌리가 헤로인 소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연이어서 터져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스파이크 리의 영화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또 어렵게 쌓은 그의 명성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매일 10페이지 분량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간다는 스파이크 리 감독. 자신의 작품 못지않게 후배 흑인 감독들의 영화에도 많은 후원을 보내는 그의 열정은 미국 흑인 사회에서 쉽사리 외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의 영화가 품고 있는 그 내용이 생경하다고 할지라도요.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진실하다는 것. 그것만은 그들 누구라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영화 똑바로 살아라, Do the Right Thing을 만든 뒤에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흑인을 그린 영화죠. 한 재즈 음악가의 굴곡된 인생을 그린 Mo Better Blues. 이 중에서 듣겠습니다. Mo Better Blues. Thank you.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김승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모베러 블루스 중에서 모베러 블루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트럼펫을 연주해온 흑인 뮤지션 블레이크. 그는 예술가면서도 두 여자 사이에서 방황하고 또 친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주인공의 캐릭터는 기존의 다른 미국 영화가 보여주던 인종 편견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아울러서 이 재즈가 그 뿌리를 흑인의 감성에 두고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것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처음부터 단 한 사람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블레이크 역의 덴젤 워싱턴이죠. 나는 이 영화를 덴젤을 위해서 썼다.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으며 블레이크 역을 할 수 있는 배우는 덴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 스파이크 리와 덴젤 워싱턴, 누가 뭐래도 현재 미국 흑인 영화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영화를 떠나서도 오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콤 X에서도 콤비를 이루었고 또 이 모베러 블루스에서는 이 영화 이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1년간이나 서로의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덴젤은 영화 속에서 대부분 즉흥 연기를 펼쳤답니다. 그만큼 감독과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던 거죠. 제2의 시드니 포어티에라고 불리는 덴젤 워싱턴. 그의 진가는 아카데미가 이미 인정을 했죠. 조연 남우상을 수상했던 영화 영광의 깃발, 글로리에서 우리는 그의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결성된 흑인 부대의 활약을 그린 영화죠. 덴젤 워싱턴은 백인들에 대한 분노를 가슴 가득 품고 있는 말썽꾼 병사 트립 역을 맡았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하루 앞둔 밤, 흑인 병사들은 영가풍으로 기도를 합니다.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병사로서의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들 속에서 덴젤 역시 더듬더듬 기도를 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은 그는 평소 하던 그 욕이 섞인 말투로 말을 하죠. 남 부모도 형제도 모르고 살았어. 이제 나에게는 너희들 뿐이야. 우린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두서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덴젤의 진실은 그 모인 모든 흑인 병사들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는 병사들. 덴젤은 이 일체감 속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죠. 자, 바로 그 장면 들어볼까요? 내려가. But I ain't much about no friend now. Well, all right. All right. And never had no family. And killed off my mama. You feel funny, right? Yeah, come on, yeah. Come on. All right. Yeah. Come on. Come on now. You're doing fine. Well, I just... Y'all's the only family I got. Well, that's all right. And, I love the 54. Yes. All right. Ain't much a matter what happens tomorrow. But we men ain't. Yes, sir. Amen. Amen. Man. Yes. Yes. Shit. 영화 글로리 중에서 기도하는 장면과 A Call to Arm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영화 속의 트립처럼 지성적인 이미지와 때로는 낭만적인 분위기도 갖추고 있는 덴젤 워싱턴은 원래는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14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의 청소년 시절은 무척이나 어두웠다고 하죠. 그래서 더욱 연극에 몰두하게 됐고요. 영화는 칼본 카피라는 코미디로 데뷔합니다. 그 뒤에 악역과 멍청한 이미지의 흑인 역할에서부터 강렬한 눈빛을 지닌 지성파 흑인에 이르기까지 흑인 배우로서는 보기 드물게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죠. 사실 이제껏 그 실생활에서나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흑인 배우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죠. 현재 최고의 흑인 배우로 인정받는 시드니 포이티어조차도 러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에 들어와서였고요. For Love of Ivy 이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에디 머피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흑인들도 영화 속에서 사랑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백인과 똑같은 인물형으로 영화 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뿌리 깊은 차별에서 본다면 스파이크 리랑 덴젤 워싱턴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획기적이고 선동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영화인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운동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흑인들의 사랑과 기대가 그렇게 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출연한 비디오가 국내에 꽤 출시되어 있죠. 리차드 기어와 맞붙어서 두뇌 플레이를 펼치는 지략이 뛰어난 인물 빌링스로 나왔던 영화 리차드 기어의 파워, 원제는 파워고요. 또 군대 내부의 살인사건을 해부한 노만 주이슨 감독의 문제작 소울저스 스토리에서도 덴젤 워싱턴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영광의 깃발, 글로리도 있고요. 모베러 블루스, 그리고 자유의 절규, 크라이 프리덤도 비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의 이미지를 굳힌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크라이 프리덤은 남아프리카의 흑인 인권 운동가 스티븐 비코 역을 덴젤 워싱턴이 아주 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Cry Freedom 중에서 듣겠습니다. Cry Freedom. Mandela, Sisulu, Lotuli, Tadu, Stephen Biko, Government Bank. Rava Sabukwe, Baba Tambo, Basopa. Soweto, Alanga, Vishapi, Matola, Alexandra, Avarone, Mamelodi, Gugule, Tuhu. Thank you. See you. 최근 에릭 클랩튼의 언플러그드 앨범에서 이 노래가 삽입돼서 더 인기를 얻었지만요. 오늘은 영화 굿펠러스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레일라. 충남 논산의 황성환 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대구 북구 노원 3가 손희정 씨께 띄워드립니다. 프랑스 영화 델리카트슨 중에서 듀오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저 충남 서산의 남윤미 씨도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